그리워도 그녀 숨을 내 너를 잠에 맞았어 네 여자친구처럼 Baby girl you're beating to my breath away 숨이 턱하고 막히는 느낌 Stop looking at my friend Am I crazy? 나처럼 여자 만나고 싶어 어딜 가야 대체 만날 수 있어 싶다는 생각이 들어 뺏고 싶어 잠깐 와볼래 여자친구처럼